예. 자, 김제동 씨. 자, 처음 뵐 텐데 인사라도 네. 하시죠. 아, 반갑습니다. 오늘 다들 그 참 뜻깊은 날에 오셨어요.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협찬이란 걸 받아봐가지고. 네. 네. 하여튼 김제동 씨 잘 돼서 참 보기 좋아요. 더 잘 돼야죠. 아니요, 저는 그 윤도현 씨가 파마가 잘 돼서 참 보기가 좋아요. 아, 진짜. 예. 네, 참 보기가 좋아요. 네. 자, 오늘도, 리플해 주세요. 아, 저는 파마를 한 게 네. 쑥스러운 게 아니고 네. 제가 그걸 뒤집어 쓰고 앉아 있었다는 게 쑥스러워서. 오늘 리플해 주세요. 또 사연을 또 굉장히 인터넷에 진짜 많이 보내시죠? 지금 그 리플을 달아주시고 네. 난 다음에 예. 한 시간 있다가는 확인이 안 됩니다. 지금 너무 많은 리플들이 막 몇천 개씩 올라와가지고 와. 예, 그 다들 마음이 너무 따뜻하신 분들 같아요. 그러니까 예. 고민을 함께 해준다는 거. 예. 그 중에서 오늘 사연 하나 뽑혔습니다. 일단 사연을 읽어드릴게요. 지훈 여자친구라는 분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. 제 남자친구가 좀 있으면 군대를 가는데요. 남자친구가 제가 못 기다릴 거라고 하는군요. 어떻게 하면 믿음이 가게 할 수 있죠? 사람 마음은 모른다고 하지만 너무 안 믿네요. 요즘 남자친구 꿈에서 제대하고 나왔는데 제가 딴 남자랑 결혼하는 꿈을 꾼다나 뭐라나. 남자친구가 너무 그러니까 답답하네요. 군대 가는 남자친구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. 이게 사연입니다. 군대 네. 그리고 애인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자, 어느 곳에 가도 이런 얘기는 참 많이 나오죠. 김혜성 씨 군대 갈 때 여자친구 있으셨어요? 가족들이 굉장히 슬퍼했죠. 그 저는 군대 가서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. 저는 좀 특이하게 군대를 가서? 예. 근데 이제 퇴근하고 네. 시간이 많아요. 네, 그렇죠. 네. 뭐 딱히 할 것도 없고 일요일 날은 부대 안 간다면서요. 아니, 저희는 네. PX이기 때문에 화요일 날 일요일 날은 바빠. 일요일 날은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네. 바빠요. 아, 일요일 날은 손님들이 많아서 그러니까, 여자분들은 PX가 뭔지 잘 모르시는군요. 그러니까 구멍가게 같은 거라고 네. 생각하시면 돼요. 거기서 군대 안에 예, 매점이요. 네. 다른 사람들 다른 군인들 총 쏘는 연습할 때 옆에 서서 계속 통조림 400원 쫙 떼고 있죠. 네. 하여튼 이분 지금 네. 그 여자친구분이 남자친구분을 좀 믿게 하고 싶은데 네. 이걸 어떻게 잘 안 믿는 것 같다. 뭐 그럴 법도 하죠. 남자가 군대 가는데 괴롭죠 사실. 예, 지금 많이 힘들어 할 텐데 네. 그래서 그런 사연에 리플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제가 하나 일단 소개를 할게요. 아이디가 좋다라는 분인데요. 이분의 리플은 하하 너무 걱정 마세요. 십중팔구 떠보는 겁니다. 남자친구분이 그렇죠. 남자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그 자꾸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. 나 군대 갔다 올게 기다릴 거니? 기다릴 거야. 진짜 기다릴 거니? 기다릴 거야. 계속 떠보는 거죠. 확인을 받고 싶어하는 그 남자들이 네. 생각보다, 불안하니까 지금 네, 굉장히 단순해요. 네. 네. 굉장히 단순합니다. 제발 확인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 리플이 예. 달렸네요. 네. 님 믿음 줘서 어떡하려고 그러세요? 감당 못할 뒷일을 아예 만들지도 맙시다.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현실적이죠. 현실적이네요. 그러니까 뭐 기다릴 수 있겠느냐. 예. 2년을. 예. 그러니까 그 밑에 리플을 예. 오태근 씨라는 분이 예. 님은 자신을 믿으세요? 이렇게. 그러니까 두 분이 감정이 예. 격해졌어요. 그러니까 그 위에 분이 그 밑에 또 리플을 달았어요. 또? 전 알라 신을 믿는데요. 굉장히 둘이 감정이 깊어졌어요. 감정적이야. 그 밑에 오태근 씨가 또 달았어요. 또. 알라 씨는 널 못 믿어요. 이렇게 했어. 이거를 잘한다, 잘해, 네. 정말.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주고받은 리플만 40개가 넘어요. 이두 분이 쭉 안나신도 나오고 나중에 난리가 났어요. 이두 분 굉장하신 분들이에요. 이분이 네 두 분을 꼭 한번 만나게 해드리고 싶네요. 네, 이런 건 만나서 주먹으로 풀어야 되거든요. 네 어태근 씨 대단한 분이에요. 이런 분들 만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. 대화할 때도 계속 말꼬리 물고 늘어지면 재밌거든요. 그거 보고 있으면 정말 재밌어요. 나한테 한번 걸려야 되는데. 네, 자, 네. 저도 또 하나 읽겠습니다. 장경석 씨라고 하는 분인데요. 네. 이건 참 정말 순수해요, 사연이. 네. 그렇다면 안 기다린다고 하면서 몰래 기다리세요. 숨어서 기다려라. 숨어서. 그래서 제대하는 날 깜짝 놀래키면서. 그러면 남자분은 이미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지운 거예요. 굉장히 슬퍼하면서 말이죠. 그러다가 딱 나타나면 놀래고 너무 재밌는 상황이다 생각해. 아 근데 참 네. 이 사연이 되게 순진하고 예쁘지 않아요? 네, 굉장히 네. 재밌는 것 같아요. 여자분이신가요? 남잔데요? 다음 리플로 가겠습니다. 다음 리플은 이분은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을 했어요. 예. 저도 원래 군대 가요. 근데 남자는 불안해요, 사실. 그래서 기다리지 말라고 하는 거래요. 기다리는 동안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만나세요. 그래도 기다리는 분이 좋으면 기다리세요. 사랑엔 후회가 없어야 합니다. 진지하게. 네,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.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라는 게 막 이렇게 막 연애를 하라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막 기다린다는 강박관념에 쌓여 있지 말고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사랑을 좀 더 키워가라.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네. 그게 인연이 있다면은 네. 서로 연결이 될 거고 그럼요. 네, 그럼 그건 진정한 사랑이고 그럼요. 꼭 만나야 할 사람은 만납니다. 네. 그렇군요. 김제동 씨는 네. 왜 이렇게 근데 안 되나요?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우주에 있나 보죠? 뭐 갑자기 눈물이 퍽퍽 쏟아지네요. 근데 이분 여자분 같은 분 이분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고민할 정도면은 기다릴 의향이 있는 거죠. 지금 아니 뭐 방송으로 이미 이렇게 다 나갔고 네. 예? 그렇죠. 어떡할 거예요 이제 다. 그럼요. 비디오 테이프도 남는 거고 예,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는 사연을 예.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. 이 남자분이 꿈을 그런 꿈을 꿨잖아요. 자꾸 딴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꿈. 예. 이 남자분이 예. 작성자 핫. 핫. 핫. 핫. 핫. 핫. 그리고 점 세 개 찍어주신 분이 예. 아주 간단하고 강렬하게 예. 답을 제시하셨습니다. 예. 그런 개꿈 꾸지 말고 용 꿈 꿔서 간첩 잡고 휴가나 예. 자주 나오세요. 그건 끝이다. 간첩 잡고 휴가 나와서 만나라. 그래서 믿고 간첩 잡아서 군 생활 열심히 할 생각이나 해라. 예. 그걸 뭐 고민하고 남자답지 못하게 말이죠. 이 끝입니다. 자, 김재동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예. 아, 한참을 웃었네요. 자, 이번에는요.